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효쌤입니다. 오늘은 예준 씨가 감기가 걸려서 안타깝게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혜인 씨는 아시다시피 지난주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또 저 혼자 녹음을 할 뻔했지만 귀한 손님이 저희 방송국 찾아와 주셔서 저희 자격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두 분 저희 첫 곡 듣고 와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이니스네임이 부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네, 이니스네임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 게스트가 되게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저희가 이미 뉴데시에서도 두 번이나 소개시켜드렸던 선교단체입니다. GNM, Global Networking for Mission의 김영훈 목사님과 나승식 간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이에요. 저희 두 분이나 게스트가 오신 적이. 오늘 또 외롭지 않게 저희 녹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이미 두 번 GNM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어요. 처음에 박쪽식 그 기사 네. 나왔을 때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필리핀 바세코 컴퍼니 갔을 때 저희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제 예준 씨가 원래 필리핀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왔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바세코 컴퍼니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갔었던 거를 얘기를 해줬는데, 네. 좀 더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한번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네. 궁금했었거든요. 네.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GNM이 먼저 어떤 의도와 또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 그 소개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GNM에 대해서 좀, 네. GNM을 처음 이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제 뉴질랜드에 디아스포라가 참 많잖아요. 그쵸. 실은. 또 전 세계적으로 한 750만 명이라고 되는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많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디아스포라를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났다. 디아스포라가 사역을 하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실제적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얼마든지 정보들을 선교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도와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처음 이제 초신자이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디아스포라가 뭔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쉽게 설명하면 자기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 단체, 선교를 가는 나라 후원하는 나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여기 와 이민 오신 분들이 다 오신 그 나라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네. 이란도 있고 터키도 그렇죠. 있고 네, 그렇죠. 제3국도 많고. 네. 근데 처음에 저도 뉴질랜드 와서 깜짝 놀란 게 한 번은 이제 여기 키위 현지 교회를 갔는데 그날 인터내셔널 데이였나 봐요. 네. 각 나라 그 성도들이 자기 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인도 전통 의상도 네. 있고 아프리카 전통 의상도 있고 중국, 저희가 막 선교를 보내는 곳에 나라의 그분들이. 그렇죠. 그 정통을 이상 입고 막 두 손 벌리면서 막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네. 조금 되게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문화적인 충격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꼭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아스포라가 이미 선교를 하고 있구나. 네. 게 되게 좀 크게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네. 오클랜드라는 땅은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그쵸. 땅이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클랜드에 와서 함께 살고 있고 다문화를 유지하고 특별히 오클랜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 조금 이렇게 후진국에서 오는 그쵸. 친구들은 그 땅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왔다든가 이러면 추장 이런 계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무슬림이지만 이 땅에 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엄청난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갔을 때 영향력이 있을 그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가 가서 전도를 하는 거는 위험하지만 거의 위험하고 그 사람들이 네. 가서 전도한다는 거는 대단한 좀 뭐 영향을 또 끼칠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저는 그 늦깎이 이제 신학생입니다. 네. 졸업반인데 물론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있으면서 2010년에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아.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답사해서 갔었는데 저 혼자 좀 놀랬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의 교회선 집사의 신분으로 갔었지만 뭘 놀랬냐면 마음이 뜨거워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 없이 갔다라는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선교단체가 이런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우리가 손님으로 가지 않고 직접 선교지에 가서 인사이더로 네. 살아갈 수 있는 정보를 주는 선교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품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나라에서 신학대를 지금 MTC하고 캐리베티스 컬리지를 다니면서 참 외국에 있는 선교단체 SIM이나 WEG이나 이런 선교단체는 이런 정보를 주는 게 참 잘 돼 있다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혼자 이제 몇 년 전부터 2010년 이후부터 왜 우리 이민자들이 영어를 잘하는 이민자들이 정말 선교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줄 만한 선교단체가 활동적으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단체는 없을까? 물론 예수선단에 속해 있지만 이런 생각들을 덜 하고 있는 터에 우리 김홍 목사님 만나면서 마음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아 그렇다면 아까 말한 디아스포라들을 잘 이 사람들의 좋은 정보를 줘서 훈련을 같이 해서 선교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GNM이라는 선교단체가 발족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주 좋은 취지가 있는 선교단체네요. 저희 일단 곡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이어스가 부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두 번째 곡 듣고 왔습니다. 저희도 남태평양 선교 방송국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도 정말 부족해요. 그 정보도 부족하고 선교지 소식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싶어도 그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보를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처치 뉴스를 많이 이용을 해요. 네. 저희가 저희 사용 허락을 받아서 제가 수요일마다 그 뉴스를 읽어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거긴 뉴질랜드 안의 뉴스 네. 내지는 한국 뉴스가 많지 선교지에 관한 뉴스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원처치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많이 부족하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 GNM 뉴스 읽어드리면서 저희끼리도 얘기한 게 여기서 우리에게 좀 선교 소식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저희도 방송할 내용이 필요하니까. 네, 네. 그렇죠. 아마 저희들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들어요. 좋죠. 그럼요. 네. 저희 언제든지. 디아스포라가 갖고 있는 좋은 강점 중에 하나가 다문화, 다중 언어, 다인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네. 이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나라든지 가서 적응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사역할 수 있는 곳도 많고 필요도 많고 실제적으로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영향력도 굉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피지나 바누아투나 좀 떠났으면 뭐 동남아시아까지 가다 보면 분명히 이 디아스포라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분들과 함께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정보들, 그다음에 사역 정보들, 선교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오고 그걸 잘 정리해서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정보가 되게 중요한 게 올바른 정보가 와야 되는데 네, 잘못된 정보가 와서 그냥 반농담식으로 하는 게 돌고 돌면 그게 진실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엉뚱한 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네.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정보가 네. 그래서 그 정보 때문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원칙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물론 선교사님을 신뢰합니다만 네. 그 선교사님이 뉴질랜드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쵸. 우리가 가본 선교지 그곳에 우리 정보를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게 거의 저희 안에 좀 세워놓은 그쵸. 원칙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하죠. 그 좋은 취지로 가셨지만 또 파송한 교회나 또 선교사님 관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또 오해가 쌓일 수도 네, 있고 네.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온 곳에서 네. 갔다 온 곳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네. 또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역들에 대해서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금 같이 뭐 저희들이 가리킨다기보다 그 정보를 정확하게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런 것들도 좀 고민 좀 하고 계획하고 있죠. 그러면 그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GNM. 그러니까 한국인으로만 다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중심이 돼 있고요. 네. 우리 나승식 간사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훈련 사역에 한 분이 더 계세요. 아. 예, 박세윤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네. 더 계시고요. 현재는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리더로 예,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분들이 몇 분 더 계시고요. 네. 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GNM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선교단체들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혹시 외국분들도 그 멤버로 이렇게 받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요. 할 수 있죠. 그럼요. 네. 현재까지 브로셔나 이런 웹사이트나 아직 웹사이트는 준비 안 됐지만 네네네.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영어로 해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 인터내셔널 처치에다가 브로셔를 좀 갖다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팀들도 그렇죠. 얼마든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선교 갔다가 네. 그 요즘에 네트워킹이라 그래서 선교 단체들이 네트워킹으로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초대를 좀 받아서 네. 뭐 23개 선교 단체가 곧 모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가서 계속해서 뉴질랜드에서 아니죠, 네. 아니죠. 독일에서 하고요. 독일이요? 네. 6월 말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아마 많은 선교단체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훈련 프로그램, 네. 그리고 자기들이 지향하는 방향, 목적들을 서로 쉐어하고. 되게 그래서, 재밌고 좋겠네요. 네, 그걸 네. 들으면서 서로 간에 도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선교 훈련이라고 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노하우만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그리고 대상에 맞게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게 되게 네. 쉽잖아요. 네, 네, 네. 왜냐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네. 그런 걸 또 알면 또 새로운 방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이 선교회는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인종 뭐 이런 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선교 단체로 갈 계획입니다. 네. 저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 그 읽어드렸던 필리핀 바세코 네. 컴패니 네. 혹시 그 곳에 대한 얘기를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네, 들을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노인팅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 필리핀 바세코 컴퍼니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그 기사 읽으면서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 같이 진행한 저기 예준 씨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위험합니다. 네. 좀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그 바세코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섬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마닐라 옆에 네. 있는 아름다운 섬이었는데 이곳이 이제 마닐라 그쪽하고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고 들어갔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갔나 보죠. 그러면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쓰레기들을 계속 거기다 갖다 버리고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곳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쓰레기에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는지 채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쓰레기 더미를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져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지금 상황이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 그 바세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삶의 부분들을 어느 방송국이죠, 그게? CTS인가요? 예, 예, 예. CTS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유튜브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찍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김우현 PD님도 네. 네, 거기에 연관이 좀 있는 거라고 네. 근데 그 바세코라고 하는 것이 그 섬의 이름은 아니고요. 그 컴퍼니 이름이라고 컴퍼니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바세코 컴퍼니 네. 그래서 현지 마닐라에서 오래 산 사람도 바세코는 잘 몰라요. 라고 지명을 모르고 어떻게 얘기하면 아냐면 필리핀의 몇 군데에 굉장히 난민 지역 네. 빈민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바세코라고 말할 수 있죠. 듣기로는 또 위험하다고 모든 뭐 마약이니 뭐 그런 것들도 다 그쪽에 있다고 막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마약 공장이 바세코 안에 있고요. 아 진짜요? 네, 마약 공장이 바세코 안에 있다고 전 들었고 그쪽으로는 가지는 않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는 좀 괜찮다고 전 생각하는 게 바세코라는 지역이 개발되면서 20년 전부터 WMC라는 선교단체가 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신승철 선교사님이. 네. 그러면서 그 지역을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그리고 또 NGO 단체, 브링업 인터내셔널 단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단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단체 옷을 입고 다니거나 그걸 다닐 때는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나 할 정도로 반겨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하죠. 근데 아무래도 밤에 돌아다니는 거는 조금 지양하고 있고요. 네. 네. 이미 먼저 가신, 그리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워낙 잘 해놓으셨고, 그 지역에 그렇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셨기 때문에, 그 바세코에 살아가는 많은 주민들이 이 WMC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온, 그리고 함께 온,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보면 막 애들이 하이파이브도 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한국말로 그러면서 이 굉장히 친밀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밤에는 물론 안 되고요. 안 되죠. 이번에 가셔서 어떤 그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어떤 선교를 네, 이번에 우리 나승식 간사님이 전체 그 이번에 필리핀 바세코 선교는 전체적으로 책임을 맡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아, 이번에 처음 간 게 아니라, 네. 저희 그, 독수리 예주자 훈련 학교에 강의하러 오셨었어요. 2012년에. 신승철 선교사님하고. 그 WMA. 예, WMC에 있는 신승철 선교사님하고 이용남 선교사님이 WMC 전체 국제 대표세요. 네. 그래서 강의하러 오신 거에 대해서 인맥이 돼서 제가 재작년에 한번 갔다가 가족들하고 답사 차원으로 이렇게 좀 갔다 왔죠. 네. 갔다 오면서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 이 지금 필리핀 땅에 예수님만 구원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번에 가면서 제목이 We are the reason이란 제목이고 말씀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들고 갔다 왔습니다. 다른 건 없었고요. 성경학교 하면서 또한 크리스찬 컨퍼런스, 크리스찬 콘서트, 찬양 콘서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예수님만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카톨릭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웬만하면 다 믿는 거죠. 웬만하면 다 믿고 또 무슬림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의 길만 우리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들고 준비를 좀 해서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14명의 사람이 모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복음에 대해서 준비하려다 보니 14번의 정도 3, 4개월 동안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14분은 자비량으로 가셨죠? 네, 다 자비량입니다. 어른 3명, 놀라운 것은 어른 3명 가고요. 사진 봤어요. 젊은 친구분들 네, 되게 많다. 청소년 5명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청년 6명인데요. 아유, 청소년이 가서 뭐래? 이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어도 아까 우리 김용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다문화권에서 큰 친구들이 선교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저희들 어른들만 해도 가면 뭘 도와줄까? 뭘 내가 베풀 게 없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친구가 되는 거죠. 그 애들은 가자마자 친구가 되더라고요. 성경학교 하면서. 그러면서 언어소통 돼, 친구가 돼 이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더 막 이렇게 부어주는 것 같다라는 네, 네. 느낌들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좀 그런 희망, 기대를 해요. 저의 아들이 다닌 학교가 네. 지역이 이제 마운트 웰링턴 지역이다 보니까 네. 다 섬나라 사람이고 다 네. 한국 사람이 없어요. 네. 유일한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벌써 5, 6년을 학교를 다녔더니 이제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딜 가면 그렇죠. 항상 먼저 친구가 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 하나님 믿어?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그날 그주 한 주 한 주 배운 거를 그 친구들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의원 하면서 이제 무료진료에서도 해보고 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기도해줄까라는 말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섬나라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이나 이러면 괜찮은데 요즘 들어서 무슬림 분들이 네.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참 진짜 젊은 애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요. 이 다섯 명이나 청년 아이들이 영어로 4일 내내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액티비티란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친 거죠. 한 시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안에 준비도 많이 해야만 했고 네. 또 이 아이들이 처음 교사라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친구는 비행기 내내 20시간 내내 성경 공부를 하고 가더라고요. 가르쳐야 하니까. 가르쳐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네. 청년 청소년들이 선생님으로서 해야 되다 보니까 받아들였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아냐면 어떤 훈련을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잖아요. 네. 저희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아직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온라인에서 묵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참 거기에 대한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죠. 이런 비유를 들어도 되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시험 공부할 때 컨닝 페이퍼 만들다 보면은 다 외우게 되잖아요. 만들다 보면 다 외우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려고 안 되다가 에이씨, 마지막에 에라 모르겠다. 컨닝 페이퍼 만들자. 네. 몇 번 적다 보니까 그걸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가장 좋은 배움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실제로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필리핀 일정은 몇 박 며칠로? 아, 필리핀 일정은 10박 11일이었어요. 아, 그래도 꽤 길게 오셨네요. 네, 10박 11일. 그 왜 그랬냐면, 한국에서 합류하는 친구들이 3명 있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다 준비했지만, 또 2박 3일은 거기서 WMC, 그 성교센터에서 준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우리 안에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그럼 좀 GNM과 WMC가 같이 연계해서 네, 네 그렇죠. 그럼 따로 이제 GNM이 뭐 혼자 모든 부담을 갖고 이렇게 홍보하거나 그런 것도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미 부담이. 그곳을 하신 네.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모든 사역 그 필드를 저희들이 갈 수 있었던 그쵸. 거죠. 특별히 저희들이 성경 공부는 그 바세코에 있는 사립학교를 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립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80명 정도 80명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저도 이번에 느꼈는데 이 나라에 살면서 못 느꼈지만 기가 막힌 추세가 구글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 뭐냐면 이 동남아권에서 네. 그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인터넷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해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요. 페이스북이 대부분 영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그런데 저희가 타이틀을 English Bible Camp로 딱 걸으니까요. 종교와 상관없이 이번에 80명의 아이들이 몰려왔는데요. 평상시에는 히잡을 쓰고 다니던 친구들이 거기 와서 3, 4일째 저희가 말했지만 이번에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 3일째 되는 날 이 아이들이 예수님 찬양하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뛰면서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저나 거기 있는 필리핀 현지 교사들이나 진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죠. 봉사 쪽도 같이. 봉사도 같이 했습니다. 학교 네. 실은 저희들이 사역 중심은 일단은 그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걸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점 사역이 있고 네. 그거 함께 또 옆쪽으로 이미 WMC에서 하고 있는 구제 사역이 있어요. 필리핀 바세코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300명 대상으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301번째 서 있는 친구들은 밥을 못 먹어요 대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 사역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이미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300명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스텝이 아침부터 시장을 보고 그냥 갖고 와서 그 재료를 갖고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세팅을 다 해 놓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일에 저희 함께 갔던 한 집사님이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같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하루에 한 번씩 두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일에 같이 섬김에 같이 들어갔었고요. 필리핀 바세코가 조그만 마을이 아니에요. 12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300명 먹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더 열악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상에서 보는 그 바닷가에서 뭘 주워서 파는 그냥 넝마 우리를 마름주의였던 이런 사람들의 아이들이 많아서요. 그 동네는. 그래서 7살 미만인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예. 그 아이들은 진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 WMC에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간호사가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영양실조가 극심한 아이들한테는 그 우리 WMC에서 그 티켓을 줘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 20, 30명은 우선순위로 먼저 오게끔 합니다. 그 자리에. 그럼 걔들이 항상 먼저 들어오고 걔들 자리가 앉은 다음에 그 아이들은 이제 우리 봉사하는 사람이나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먹여주고 이래야만 하는 그렇게 300명을 늘 식사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10년 동안 하루도 걸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하루에 US 달러로 100불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후원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가실 때는 저도 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같이 가시죠. 한의사 분들이 네. 오시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근데, 맨날 가고 싶은데 못 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WMC를 여쭤본 말씀드린 게 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려고 해도 네. 갈 길이 방향을 모르면은 네. 맞습니다. 네. 마음만 갖고 있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네. 누군가라도 길을 터놓으신 분이 있으면 저는 이제 밥 숟가락만 얹으면 가치가 살 수 있듯이 다음에는 꼭 저도 네 저희들이 아마 금년 11월 말에 갈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요 이번에? 똑같이 같은 장소로 갈 거고요. 네 저희들이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곳에 사역하는 게 뭐 그럴 듯해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번 그 저희들이 성경 공부로 섬겼던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그 친구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 무슬림도 있고 타종교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그곳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고 같이 갔던 우리 팀 멤버들이 친구가 되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선교팀이 왔지만 이번 뉴질랜드에서 온 이 GM에서 왔던 이 친구들만큼 이렇게 친밀하게 이 학생들과 지냈던 경우는 많이 못 봤대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팀이 다시 온다면 우리 학교에 정규 커리큘럼으로 넣겠다. 넣고 싶다. 그래서 꼭 와주면 우리가 이 시간은 빼줄 테니까 언제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우리 나승일 간사님이 이제 금년에도 가자. 그리고 3년 주기로 이 성경 공부 내용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애들한테 가르치자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빈민 지역이니까 제 마음속에 좀 교만했던 게 뭐 정규 커리큘럼 뭐 그런 거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네네. 근데 WMC 전체 리더인 신석철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여기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정규 학교다. 네. 정규 중고등학교에서 일주일 프로그램을 빼서 문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될 상황도 있는데 물론 사립학교에서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빼서 우리한테 준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자기가 20년 동안. 대단한데. 예, 그러면서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올해도 많이 모으려고.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청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래요? 늦으시면 왜냐면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나이 제한도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저도 저 아들이랑 같이 갔어요. 네, 그럼 괜찮습니다. 아들이 몇 살이죠? 12살. 11살. 아, 11살은 안 돼요? 11살은 그 아이가 와서 가리키는 건 안 되지만 친구가 됐으면 좀. 네, 거기서 같은 학생으로 네. 참여는 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가보니까 인원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가면 같이 간 팀들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현지인 분들과 거기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네. 그리고 움직일 때, 이동할 때 차량에 관련된 문제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15명. 숙소도 넉넉지 않아요. 숙소도 맞아요. 숙소도 넉넉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일 계획에 갖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네. 이번엔 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 곡은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곡 소개해드렸는데 간사님께서 늘 감으시던데요. 좋아하시는 찬양이신가 봐요. 네. 그럴 때죠. 그,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여학생이 이 곡을 불러요. 네. 근데 너무 그 어린 여학생이 부르는데 너무 이 목소리도 아름답지만은 네. 너무 막 와닿더라고요. 자, 그 아까 얘기 노래 듣기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제가 듣는 동안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는데 신청을 미리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네. 몇 명으로 지금 인원을 제한하려고 그러세요? 14명이 적당하더라고요. 네. 차량이라든지 숙소라든지 뭐 연령은 제한 없고요. 연령에 14, 맞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면 그 14명에는 두 분도 들어가는 거죠? 아직은 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는 네, 박승식 강사님 꼭 가시고요. 네.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이번에 네. 저희들이 그 하면서 네.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디아스포라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모델들을 마치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그 같이 갔던 친구들만 영어를 못했다 라고 하면 이런 결과를 얻기가 참 어려웠겠죠. 네. 이 친구들이 이미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 영어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이고 도구들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아, 정말. 저도 이런 걸 한번 가서 느껴보고 싶어요. 네. 사실 그 필리핀뿐만 아니라 네네. WMC가 국제 선교단체예요. 뭐 남아메리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 필리핀은 워낙 좋은 롤모델이 됐기 때문에 난민 지역에 네네. 여러분들 셋업하고 있는데 우리 이 친구들 보면서 계속 와달라고 다른 나라도 너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영어를 하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럴 여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필드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건 저희들도 네.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아니,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에서 들을 얘기가 더 많은데 혹시 네.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수요일 방송에 또 두 분을 좀 초대해서 오늘 못 다한 얘기 있잖아요. 방향성이나 네. 네. 교육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네. 혹시 수요일에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불러주시면 아, 네. 감사하죠. 감사하죠. 안 그러면 저 혼자 또 녹음할 뻔했어요. 네. 같이 녹음한 예준 씨가 네. 그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여럿이 얘기하면 이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한 화제 갖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죠. 혼자 하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이야기는 우리 수요일 내일 모레 방송에서 또 더 많이 또 재밌게 나누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네.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GNM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요일날 또 같이 함께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 소개해 드리고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텐트 메이커스가 부릅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분장의 효쌤 그리고 GNM 다승식 간사였습니다. 김영 목사였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Yes, you're my 치료자.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찾아